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보면 내가 화가 나면 화난 말을 하고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나죠. 예. 또 그게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하면서 산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긍정적이고 또 순하고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격려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며 산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언어는 그런데 단지 내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그렇죠? 가장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언어죠, 언어.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당장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부정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당장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연히 만나자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면 안 만날까? 어떻게 이렇게 오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뭔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뭔가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치열업 시켜주는 사람이 있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또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막 그러면 막 있을 때 나도 같이 욕하는데 와서 보면 괜히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좀 안 만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또 저보다 좀 비슷한 또래, 또 저 위의 세대 보면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나이 드신 또 좀 부정적,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인생이 그래도 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좀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말들을 많이 하셨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이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유교라는 것은 좋은 말도 참 많이 있지만 유교의 잘못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칭찬하는 것은 좀 아이들 버릇을 나쁘게 한다. 아니면 또 뭐 그 와이프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다. 뭐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뭐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 유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안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뭐 잘못 이런 것이 그 좋은 거라고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저도 참 그런 말을 고치려고 참 애를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잘 없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냥 원론적인 책들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배려하는 말을 해라, 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 실제적인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금주에 두 전에 책을 한 걸 읽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텅푸라는 책이에요. 텅푸. 이 텅이 뭐냐면 텅, 혀잖아요. 텅. 푸가 쿵푸에서 나오는 그 푸자를 퍼가지고 우리가 말로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책 제목은 우리나라에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대화법인데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친구를 만드는 대화법, 그런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대화법, 이러니까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틀도 저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실제적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뭘까, 이런 걸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2주 동안 2번이나 읽었어요. 2번이나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형을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그냥 피를 꽂힌다. 예를 들자면 너는 멍청해, 그러면 나는 멍청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또 왜 화내? 그럼 나 화냈어, 그럼 내가 화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그냥 다 꽂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닉슨이, 여러분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 그 저기를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러 TV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사기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닉슨 그럼 사기꾼. 아, 결국 파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 넌 맨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넌 맨날 왜 이렇게 지각을 해? 맨날 이렇게 늦어?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각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8시까지는 출근을 하자. 예. 화낸 표정을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모나리자 포자를, 모나리자의 표정을 지었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자, 오락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숙제하고 오락하면 어떨까? 예. 초콜릿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까 과일을 먹으면 어때?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저렇게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내자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 오늘, 다음 주부터 휴가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오늘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막 바쁩니다. 지금 정신없이 막 바쁜데, 이 일꾼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휴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정신이야, 지금? 어? 책상 치워.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을 잃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는 것이냐. 김 군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바쁘잖아. 바쁜 시즌이 좀 지나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라는 것이죠. 예,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 거절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것인데 안 돼! 지금 제정신이야? 어? 그렇게 하지 말자. 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리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문서를 잘 만들었네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네요 하는 말과 문서를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몇 가지 포인트만 넣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하지만 몇 가지가 빠졌네요. 그거는 앞에 거를 다 뭉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몇 가지가 빠졌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요. 문서를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당시 잘했지만 더 하면 더 좋겠어요. 이런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주보에도 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예. 잘못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 왜 그래? 왜 그랬어? 막 다구치죠. 그죠?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 예. 자, 제가 금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예, 꽂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이 책은 한번 사보시면 안에 언어 습관을 좀 고치고 싶다. 사실은 이런 언어라는 것은요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맨날 그냥 서로의 마음들을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고 뭐 이런 대화가 있다면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상하게 하는 이런 대화를 하는 집은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요 그게 이렇게 쌓여있다가 엉뚱한 데 터지더라고요. 그죠? 막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직장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제가 또 제 자신을 참 많이 반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쓸 때를 보면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영어는. 대부분이 해주시겠어요?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부드러운데 한국말을 할 때는 아주 공격적인 애들이 많아요. 삐죽삐죽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우리 부모님들이 언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부드럽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바꿔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맞걸어가는 것이죠. 긍정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희망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배려의 언어, 관계의 언어, 서로를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을까,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받게 됩니다. 그중에 또 받게 될 게 무엇이냐, 마음이죠. 마음.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 예,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 추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는 늘 위험이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위험천만의 세상이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그래서 정말 우리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냥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 봐줄, 뭐 이런 것이.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주문을 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예. 바른 기도.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죠?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 두 마디에는, 이 말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대상이 누구며 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그 샤머니즘은 그 대상이 그냥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를 막 문지르면 램프에 지니가 나와가지고 아, 네 뭘 원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예, 하늘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다른 존재로 계신다. 자,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에서 5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고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와는 뭔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많은 생각과 많은 길과 그런 깊은 다양한 길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나가서 나의 길을 묻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분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은 어떤 근본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아 그분은 나와 차원이 다르니까 다른 차원에 다른 세상에 다른 길을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다. 금주 제가 이제 수요일 돌아온 수요일 날 이제 성경 이제 술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이제 공부하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강도사님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무엘상 그 다음 6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5장의 내용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도 집니다. 그러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아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넣어둡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사실은 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건 신들끼리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법궤를 들고 와서 다곤 신상 앞에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 다곤 신상 앞에 놓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었나? 그리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막 이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에 옮겼는데, 그 옮긴 그 성이 다 독종이 나고, 막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 법궤를 갖다 놨는데, 이게 이스라엘 신을 갖다 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우리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다 대가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상을 보여가지고 이 암소가 어디로 가는 걸 보자. 그걸 보면 아 이게 우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아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암소 두 마리에다가 저렇게 법궤를 싣고 또 보물을 실어가지고 그 암소를 벳세멧으로 보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법궤를 갖다가 놓으니까 다곤 신상도 무너지고 막 독종도 생기고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들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법궤를 원래 뜬 대로 보내자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블레셋의 리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그 표면적인 것에 매어서 진짜를 못 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진짜 문제, 진짜 문제. 사실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이 다곤이라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눈을 이 다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믿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곤 앞에다가 그 법궤를 놓았는데 다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인식을 하고 이 법궤를 보낼 것이 아니라 다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지 지금 독종이 일어난다고 다곤 신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법궤를 그냥 벳세멧으로 보내는 것은 이들의 그냥 표면적인 껍데기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가 이런 시계 해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드러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릴까? 그냥 법궤를 어떻게 처치해 버릴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기회가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보다도 근본을 봐야 돼. 그 문제의 근본이 뭔가. 예. 물이 새는데 물이 새는 그 밑에만 닦고 있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면 바로 이 근본, 본질,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의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있는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지금 성기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봐요. 다곤을 제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짜 뭘 섬기고 있느냐? 자, 우리가 종종 그리고 또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로또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또. 예. 여러분 로또로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권 사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뚝딱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한탕 하겠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삶이 전부 다 바뀌어갖고 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내 인격이 그냥 천사같이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더디고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꿋꿋하게 어쩌면서 인내의 그런 씨앗들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면 한번 깊이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다. 인내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뚝딱하고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이고 인내를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때는 나에게 고통도 그렇죠? 어떤 때는 나한테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는 자녀의 문제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주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아프죠.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문제를 왜 주실까?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필요하니까 나한테 주신 것이다.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예. 자, 그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딸이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밖에 못 살았구나. 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맨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내가 이렇게 뚝딱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자,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참 독특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좀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딸, 아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지도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면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나라. 그러면 나라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영토, 백성, 주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주권입니다. 주권. 예, 주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뭐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다고 해도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죠. 예.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핍박에 이렇게 식민지가 됐죠. 주권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그런 것이죠. 그죠? 예, 말레이시아 보면 지금 그 대사관 안에, 북한 대사관 안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말레이시아의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은 북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범인이 있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 주권. 예. 자, 그래서 그 땅에 있어서 실제적인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주권이 왕에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군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주권이 그냥 한 사람 손에 다 있어요. 그런 건 독재 국가죠. 그죠? 예.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자, 그동안 참 우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죠? 한쪽은 촛불로, 한쪽은 태극기, 또 세대 간의 갈등들, 여러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일이죠. 그죠? 어느 쪽도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아픈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야 될 일이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참 단단해진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믿어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제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몇천만 명씩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은 부안해동하는 것 같아. 뭐 다 한다고 따라하고 저래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봐라, 우리는 적의 힘이다. 우리는 한다. 그럼 다 한다. 예? 다 간다 우리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충분히 예,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결력, 협동심, 하나됨의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십시오. 우리가 이국에 있지만 투표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자기의 주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좀 귀찮지만 등록하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한국을,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바른 생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 선거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주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른 힘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투표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임했느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서 괜찮 가능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예.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이런 해석을 잘 보면,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좀 번역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미스하고 있어요. 자, 본문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데, 영어 성경은 저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behold, 그러니까 보라, 이런 단어가 또 하나 원어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자, 잘 봐라. Behold, for behold라는 말, 잘 봐라 말입니다. 잘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느냐. 이게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잘 봐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통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현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곳입니다. 자, 그 예수의 나라가 함께한 나라, 예수님이 함께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 자,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예수의 나라가 있는 곳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된다.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데 그 범위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이 사랑은 뭐 징계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징계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 얘기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나쁜 짓을 못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나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라고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그죠? 잘못한 것들은 지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미움들, 그렇죠? 복수심들 이런 마음들은 안 가지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가 그냥 이렇게 그 마음에 정말 좋아지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동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힘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줬을까요? 사랑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랑은 그렇게 내가 감정이 동해서 그렇죠? 그냥 기분 좋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기쁜 단계까지 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기쁜 단계까지 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생명을 내어주어 저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기. 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내면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왜 우리가 바꿔야 돼? 이 언어를 왜 바꿔야 되느냐?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뭐 미움이 있는데 뭐 그걸 감추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 아, 미운 거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예, 저 나쁜 사람 예,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이 한 주만은 여러분 예, 이 사랑의 언어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여기까지 나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그 언어를 다르게 보자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힘들지? 수고했어. 고마워.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어요.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 많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안 되시는 분들, 예, 시작하십시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색한 것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배우잖아요. 그죠? 예, 악기를 이렇게 배우면 처음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삐삐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어색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예,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 가정은, 그 관계는 계속 그렇게 어색하고 뭔가 삑삑 소리가 나고 안 행복한 겁니다. 어색하지만 내가 한마디를 시작하는 것이 내 성장을, 그렇죠? 내가 또 다른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동안 안 해봤던 말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배우자들한테, 친구들한테도 보통 때 안 써본 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데 잘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잘 못하는 말들. 해보세요 한번. 생각이 안 납니까? 다. 정말 잘했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했어. 잘하고 있어. 정말 잘했어. 예, 정말 잘했어. 해보세요. 여러분, 예, 어색하시면, 예, 그 말 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어려울수록 시작하십시오. 예, 지금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죠? 예. 그렇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꿔가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 예. 그렇게 기도의 언어를 바꿔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이고 그렇게 내 언어가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